눈이 부셨었죠. 아름다웠던 날 우리의 사랑은 약속했죠. 난 목이 메여와 아무 말 못한 채 끼워준 반지에 어둠 속 외로운 빛을 잃은 별처럼 그런 내게 그댄 내게 빛이 되어주었죠. 내 손에 새겨진 그대와의 약속 지지 않을 꽃이 되어 변치 않을 거야. I'm tired.